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, 정당, 단체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해서 10일 재중조선인 청년앞에는 성명을, 재중조선인 청년앞의 대변인은 온 교리가 힘을 합쳐 존엄 높고 본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